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이 26일 평양의 사이오 문화회관에서 기록영화 청년강국의 빛나는 역사를 관람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룡해 동지와 당중앙위원회 일꾼들이 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영화를 보았습니다. 영화는 역사상 처음으로 청년 중시 사상을 장시하시고 청년 문제 해결에 세계사적 모범을 창조하시어 우리나라를 세상에 둘도없는 청년 강국으로 빛내어주신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의 청년운동 용두사를 감명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